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분별없는 도발망정을 정의의 군사적 보복 타격으로 가차없이 진공개해버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령. 최근 미제 사청 밑에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처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역도란 우리의 자비적인 핵무력 강화 조치에 대해 광적인 무모함이니 자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대북 정책을 그무슨 고강도 대북 억제 얘기로부터 북 정권 교체로 전환시키겠다는 악담을 쏟아놓았다. 이를 위해 북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시비상체제를 가동 유지하며 괴뢰군이 대북 응징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령을 내리었다. 한편 9월 21일 괴뢰 국회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라는 데 나타난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북이 미국을 공격하는 순간 지구상에서 괴멸될 것이라는 전추에 용납 못할 도발적 망발을 거리낌없이 죄쳐댔다. 괴뢰 군부 악당들은 북 수뇌부 직접 공격을 위한 잠수작전과 평양 초토화에 동원할 특수작전 무력과 각종 정밀타격 미사일들을 전시태세에 진입시킨 상태에서 미국 상전의 핵전쟁 살인 장비들까지 끌어들여 극악무도한 충계를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미제가 한민구의 망발이 나온 그날에 괌도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완전 무장한 핵전략폭격기 B-1B 두 대를 남조선 군사분계선 지역 상공으로 왕복 비행시키면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려놓고 그중 한 대를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전개시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제는 사상 처음으로 되는 핵전략폭격기의 남조선 지상 전개가 북 지도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도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공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제는 해상으로는 로날드 레간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해역으로 기동시키고 있으며 수중으로는 핵동력 잠수함을 들이밀어 돌아치게 하고 있다. 지어 유도탄 구축함까지 우리 측 경제수역에 들이밀었다가 아군 경비함이 추적하자 황급히 꼬리를 사르게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 행위들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수습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핵전쟁 발발 국면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미제와 괴뢰 역적 패당이 감행하는 무모한 대조선 군사적 압박소동의 최종 목표는 우리 최고 수뇌부 제거를 통한 북정권 교체이다. 천인공노할 이 군사적 도발 망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참고 참아오던 마지막 인내의 단계마저 끊어버리게 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위임에 따라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인 군사적 대응 입장을 천명한다. 날강도 미제와 박근혜 역적 패당은 이미 우리 혁명무력이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을 실행하리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결전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역도나 한민구와 같은 얼간 망둥이들이 제멋대로 입뿌리를 놀려댄 후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명백히 해둘 것이 있다. 우리가 핵폭음을 거머쥔 것은 세계를 이어오며 우리에게 핵위협과 공간을 끊임없이 가해오고 있는 날강도 미제의 모험적인 핵전쟁 소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 상전의 핵전쟁 살인 장비를 끌어들이면서 백년, 천년이 가도 실현할 수 없는 붕괴와 자멸, 교체를 떠들며 발광해대는 이상 박근혜와 그 패당이 비록 조선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자들이라 할지언정 우리의 핵타격 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특대형 도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징벌 의지이다.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 몰려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침략자 미제는 이 땅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 땅은 결코 핵전략 폭격기의 굉음이 울리기만 해도 벌벌 떨며 숨을 곳을 찾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대미 전승 신화가 영원한 바통으로 이어지고 오늘은 동방의 핵 강국, 전략 로켓 강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백두산 대국이다. 비일비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놀려버리는 미제의 허세도 가긍스럽고 상전의 핵전략 폭격기 한 대가 들어왔다고 하여 백사가 해결된 듯이 놀아대는 괴뢰들의 꼬락서니도 불쌍하기 그지없다. 만약 미제가 비일비 따위를 계속 우리 상공에 끌어들이며 군사적 도발의 위험도수를 높인다면 우리는 도발의 본거지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박근혜 패당이 떠드는 북수뇌부 제거 망동은 청와대의 완전 괴멸과 서울 잿더미만을 철회케 할 것이며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 투입은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있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는 해강몽 속에 몰아놓게 될 것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경로한 우리 군대의 선멸적인 타격을 피할 방도는 오직 하나,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자숙하는 데 있다고 한 우리의 경고를 신중히 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혁명 무력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최 105, 2016년 9월 22일 평양.